정용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대표단이 나미비아의 윈드후크에서 진행되는 제19차 세계 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와 세계민주청년연맹 정의사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10일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